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오바마가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걸고 들은 막말을 연이어 늘어놓은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인민망 환구망, 중국 보도망, 경화시보와 브라질 신문 아구아 베르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전문 또는 여지로 전했습니다.